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8장입니다. 로마서 8장 39절입니다. 로마서 8장 39절부터 9장 3절까지 읽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죠. 시작.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내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로 더불어 증거하는 나의 형제 곧 고륵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다. 아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내가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로 더불어 증거하노니 나의 형제 곧 고륵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시시때때로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설 수도 없고 걸어갈 수도 없는 그런 힘없는 인생들입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의 마음속에 오셔서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로 우리 자신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와 사랑에 비치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오늘 우리의 마음에 깨닫게 하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인 것을 말씀을 듣는 시간에 하나님께서 드러내 보여주시고, 그리하여 우리 모든 사람들이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새롭게 알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어떻게 이 어두운 세상을 빛으로 살아가야 할지를 알게 하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이 말씀을 전하는 부족한 종을 거룩한 하나님의 성령으로 붙잡으셔서, 진리의 말씀을 옳게 증거하도록 축복하옵소서. 듣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축복하셔서 그 말씀을 깊이 은혜 가운데 깨닫게 하옵소서. 주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난주서부터 복음 전도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어느 목사님이 평소에 늘 사모님에게 이런 유언을 남겼습니다. 여보, 내가 죽거들랑 다른 모든 일을 하기 전에 이 봉투가 있는데 이 봉투를 뜯고 그 다음에 장례를 치르시오. 그랬습니다. 그리고 살아생전에서는 전혀 그 봉투를 보여주시지를 않으셨어요. 그래서 결국은 인간이라는 거다 죽는 거 아닙니까? 때가 되매 목사님 하나님 불러가셨어요. 한참 울다가 사모님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옛날에 우리 목사님이 내가 죽거든 먼저 봉투부터 뜯어보라고 했던 말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래서 목사님 서재에 들어가서 서랍을 열고 봉투를 뜯어봤습니다. 그랬더니 거기에 장례식 식순과 장례를 집전할 사람의 이름과 기도해줄 사람의 이름이 실려 있고, 그리고 성경 본문이 실려 있었는데, 그 성경 본문이 바로 오늘 읽은 로마서 8장이었습니다. 이 로마서 8장은 말하자면 위대한 승리장이라고 불리워져요. 인간의 모든 연약함을 능가하고 초월하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에 대해서 성경이 기록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도는 인간의 연약함을 다 말한 다음, 또 우리가 이 세상에서 받는 고난을 다 말한 다음에, 그렇지만 하나님이 그 택하신 자들을 어떠한 사랑으로 사랑하시고, 결국은 자기의 힘으로 이루려고 해도 해도 이룰 수 없는 그 구원을 하나님의 의로 이루시고, 마지막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합당한 사람으로 영화롭게 하셔서 당신의 나라로 인도하실 것을 말하면서 그는 말합니다. 자신을 향하여 죄인이라고 송사하는 율법과 양심과 그리고 그 모든 송사를 향해서 하나님이 의롭다 하신 자를 누가 감히 송사하겠느냐? 그러면서 그 유명한 말,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이 모든 것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다. 이 고백을 한 다음에 사도는 갑자기 감격에 차서 외치면서 그 말하자면은 한없는 환희 가운데 승리를 외치면서 노래하다가 갑자기 톤을 바꾸면서 깊은 시름에 잠기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오늘 9장의 장면입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내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를 더불어 증거하노니. 사도의 마음속에 성령이 무엇인가를 증거하고 있었습니다. 그 이야기는 사도 자신이 생각해낸 이야기가 아니라 성령께서 사도의 마음에 오셔서 이 사도로 하여금 지울 수 없게끔 생각나게 만들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신적인 강제력으로 사도의 마음 속에서 그 무엇인가를 자꾸 생각나게 해주는 거예요. 근데 그것은 잊혀지지 않는 거예요. 잊혀지지 않고 계속해서 성령이 내 안에서 증거하는 거예요. 내가 알게 되는 거예요. 그 사실이 있었어요. 그렇게 성령이 내게 증거할 때에, 무엇인가를 증거할 때에 사도의 마음은 어땠냐 하면은, 성령이 그 안에서 무엇인가 증거할 때에 사도의 마음은 끊임없이 고통하고 큰 근심 가운데서 아파하고 괴로워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도대체 성령이 사도의 마음 속에 무엇을 증거했길래 사도의 마음 속에서 그치지 않는 고통과 큰 근심과 말하자면 가슴을 에이는 것 같은 아픔이 있었느냐는 거죠. 우리 본론에 들어가기 전에 우리 갑자기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환희에 넘치는 놀라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의 승리를 이야기하고 그 같은 인격 안에서 어떻게 그 놀라운 승리의 기쁨과 가슴을 에이는 듯한 고통이 공존할 수 있겠느냐는 의문을 우리들이 갖게 되죠. 그렇죠? 어떻게 그렇게 가슴을 에이는 것과 같은 그 고통과 그 다음에 온두 팔을 벌리고 하늘을 향해서 눈물을 흘리면서 외치지 않을 수 없을 정도의 그 감격스러운 기쁨이 한 인격 안에 공존할 수 있느냐의 얘기입니다. 그렇죠. 이것이 바로 신앙의 신비예요. 신앙의 신비예요. 이거는 말로는 설명이 안 돼요. 논리적으로는 설명이 안 돼요. 왜? 세상에는 이런 일이 있을 수 없기 때문에. 신앙 밖에는 이런 일이 있을 수 없어요. 신앙 밖에는 이런 일이 있을 수 없어요. 고통이 있는 곳에는 결코 기쁨이 없어요. 그리고 기쁨이 있는 곳에는 고통이 머물 수 없어요. 쉽게 얘기하면 말이야. 잔이 가득 차면은 물이 가득 차고, 그 다음에 물을 쏟아내면은 잔이 비는 것과 마찬가지. 고통의 잔이 다 쏟아지고 나면 그 안에 기쁨이 들어가는 거죠. 기쁨이 다 쏟아지고 나면 그 쏟아지는 것과 같은 속도로 고통이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세상에서의 말하자면은 그 인간의 마음이에요. 세상에서의 기쁨이에요. 그러나 신앙의 세계에 들어오게 되면은 이 말도 안 되는 일이 가능해지는 거예요. 큰 감격을 누리는 인격 속에 큰 고통이 공존하는 거예요. 큰 고통을 느끼는 인격 안에 큰 기쁨이 공존하는 거예요. 자, 이건 아무리 말해도 소용이 없어요. 자, 회상할 과거가 없는 사람이 할수 없겠지만은 회상할 과거가 있는 사람들끼리 그럼 과거로 돌아가 봅시다. 우리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가장 충만하게 기뻐하던 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때는 가장 많이 눈물을 흘렸던 때예요. 주의하십시오. 눈물을 많이 흘렸던 때에 은혜 충만했다고 얘기하는 것은 아니에요. 은혜가 먼저 충만했기 때문에 그 충만한 은혜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누리고 그리고 그 예수의 넓은 사랑을 많은 사람들에게 자랑하고 싶어하는 그런 사모하는 마음을 갖게 되었을 그때에 사실은 그때 가장 눈물이 많았어요. 한 걸음 더 들어가서 생각해 봅시다. 그럼 그때 왜 울었나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렇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충만하고 그 예수의 넓은 사랑이 무엇인지를 알 때에 흘리는 눈물과 이런 은혜가 없을 때 흘리는 눈물은 같아도 눈물의 의미는 틀리다는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놀라운 사랑을 충만하게 경험했을 때 우리는 가장 눈물을 많이 흘렸어요. 근데 그때는 뭐 했냐면 고통 때문이었어요. 근데 그 고통이 무슨 고통 때문이었냐 하면은 이상한 이 고통이 뭐냐면 그 고통이 있었는데도 늘그 기도할 때는 고통스럽지만은 기도하고 눈물을 닦고 나면은 그 고통이 사라지고 성령이 주시는 기쁨이 우리 안에 밀려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팔복 가운데 두 번째 애통하는 자들이여 복이 있노라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참된 애통을 모르는 사람들에게는 참된 기쁨이 무엇인지 알려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깊이 체험하고 나게 되면은 사람들 마음속에 큰 슬픔이 찾아와. 그 슬픔은 새로운 것이 아니에요. 오늘 사도도 그대로 우리가 지금 말씀드리고,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이런 순서를 따라서 슬픔을 경험한 거예요. 이런 슬픔이 전에 사도에게는 없었어요. 그렇죠? 전승에 의하면 이 사람은 지난주에도 얘기했지만 말이에요. 이마가 툭 튀어나오고, 배가 툭 튀어나오고, 머리가 벗어지고 키는 짝달만하고 목은 있을까 말까 하고 광대뼈가 튀어나온 아주 추남이었다. 그리고 아주 차가운 사람이었다. 그런데 예수를 믿고 은혜를 받고 나니까 정서가 풍부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참사랑을 알고 나면 목석과 같은 사람이 어린아이와 같이 정서가 변하는 거예요. 이 정서가 메마른 거, 이것도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정서가 변하는 거예요. 정서의 세계가. 정서만 변하는 건 의미가 없죠. 그러나 심령이 변했기 때문에 그 변화된 심령이 인격에 영향을 미치고 그 하나님과의 사귐 때문에 정서의 세계에 변화가 오는 거죠. 근데 하여튼 이 사도는 오늘 똑같이 말해요. 큰 고통을 느끼게 된 때가 언제였냐 하면은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끊으리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으리요? 환난이냐, 권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그 무엇도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는 그런 놀라운 특권을 내가 누리고 있다는 사실을 이 사도가 깊이 체험하게 되었어. 예수의 큰 놀라운 사랑과 헤아릴 수 없는 그 크신 사랑을 내가 받고 있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천사들이나 기품이나 높음이나 악한 세력들이나 그 어떤 것들도 끊을 수 없는 사랑이 그 사랑의 은혜가 오늘 나에게 미치고 있다는 이 감격을 이 사도가 체험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음엔 사도의 마음속에 깊은 슬픔이 찾아오는 거예요. 무슨 슬픔이었어요? 동족을 향한 슬픔이었어요. 나와 같이 이 참된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구원의 이 놀라운 사랑을 받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에 대한 커다란 슬픔이 이 사도의 마음을 지배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사도의 마음을 지배하는 만, 사도의 마음뿐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깨닫고 감격한 진실로 그 사랑을 깊이 체험한 모든 사람들의 마음에 동일하게 임하는 은혜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놀라운 사랑을 우리에게 주셔서 그 사랑으로 구원받게 되었다라는 의미에서 점에서는 사도와 조금도 다를 바가 없죠. 사도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에게 주신 그 놀라운 십자가의 구원이 얼마나 큰지 자기의 인생이 보이지 않았어요. 그렇게 크고 놀라운 사랑을 내가 받고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이 사도는 깊이 깨닫게 되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셔서 만삭이 되지 못하여 태어난 자 같은 자신에게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나타나 주셔서 예수의 놀라운 그 구원을 보이시고 무지로 말미암아서 참된 생명의 길을 걸어가고 참된 복음의 도를 전파하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죽이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달려가고 있을 그때에 예수 그리스도는 강권적인 은혜로 사도 바울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사도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 안에 마련된 하나님의 차별이 없는 구원의 은혜를 깊이 누리고 체험하게 되었어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사랑은 그가 예수를 믿고 살아가면서 점점 깊어져 갔어요. 한 번의 예수 그리스도와의 만남이 그의 인생을 바꿔놓았지만, 그러나 이제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자기를 그렇게 만나주신, 그래서 자기를 구원하신 그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전파하기 위해서 그는 복음의 매 인생애를 살지 않을 수 없었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그렇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이 사도의 삶 과정 속에서 더욱 생생하게 예수 그리스도가 어떠한 사랑으로 그에게 다가오시고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이 얼마나 놀라운지를 사람들이 그 자기의 마음속에 깨닫게 하셨던 것입니다. 구원의 의미는 구원의 가치를 알고 구원에 합당하게 살때 우리에게 더 광대하게 다가오는 것이에요. 그리고 구원받은 사람이 그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약속된 그 놀라운 특권과 은혜를 누리고 활용하고 그것을 인해 기뻐하고 그것을 누리는 즐거움과 특권을 인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렇게 구원받은 사람으로 합당한 삶을 끊임없이 살아갈 때 그때 비로소 우리 안에 그리스도 예수의 구원이 얼마나 놀랍고 그것이 단지 죽은 다음에 천국에 가는 그것이 아니라 오늘 그 구원을 잃어버리고 그 구원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비참한 사람들인지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마음속에 놀랍게 임하고 그리고 그 놀라운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게 될 때, 그때 눈뜨게 되는 것이 비로소 잃어버린 영혼들, 구원받지 못한 영혼들에 대한 사랑이에요. 이 사랑은 결코 교육으로 될수 없어요. 전도를 하는 방법은 가르쳐 줄수 있을지 모르지만은, 그러나 그 사람으로 하여금 그렇게 영혼을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갖게 만들어 주는 것은 훈련이나 교육을 통해서 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그리고 구원받은 우리의 인생이 얼마나 놀라운 특권을 누리고 있는지를 오늘 알고, 그리고 그것을 누리면서 살아가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느끼며,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가 깊어지고, 그렇게 은혜로운 신앙생활을 해나갈 때, 우리는 구원이 없다면, 우리의 인생도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이에요. 사도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깊이 체험하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깊이 알면 알수록 그는 그 은혜로부터 멀어졌던 동족들이 생각이 났어요. 그런데 보십시오. 오늘 이 사도는 사실 유대인들을 위해서 사도로 부름을 받은 사람이 아니라 이방인들을 위해서 부름을 받은 사람이었어요. 그의 몫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는 오늘 그 이방인이 아니라 유대인들을 인해서, 자기 동족들을 인해서 마음 아파하고 고통하는 거예요. 그 이유가 무엇 때문이죠? 이방인들 가운데 충만하게 일어나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와 유대인들 가운데 일어나지 않는 그 구원의 역사를 비교하는 거예요. 이방인들을 위해서 사명을 받고 사도로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그는 부름을 받았어. 이방을 누비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전하는 곳마다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죽었던 영혼들을 가지고 살아가던 사실상의 죽은 자들이 다시 사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구원의 도리를 알지 못하고 사망 가운데 허무한 것에 종노릇하고 알지 못하는 신에게 경배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그런 사람들이 구원을 받고 예수를 알고 참된 구원의 의미를 깨닫고 그 놀라운 구원의 은총을 누리며 예수의 넓은 사랑을 깨닫고 그 사랑을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며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서 온갖 얽매인 것들로부터 자유롭게 풀려서 살아가고 있는 놀라운 세계를 보았습니다. 예수의 복음이 한 도시에 미치고 그 도시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발 앞에 회개하고 참 그리스도인이 되었을 때 어떤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지를 사도는 보았던 것입니다. 한 덩어리 흙처럼 잠시 썩어서 사라질 재물을 하나를 붙들고 거기에 생명을 걸고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그 손을 내려놓고 영혼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서 상처받은 수많은 사람들이 부모는 우리를 버려도 우리를 영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완전한 사랑을 사모하며 살아가는 놀라운 변화들을 사도는 보았습니다. 이 놀라운 변화들을 사도가 목격하면서 그는 이러한 놀라운 구원을 모르고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거절하며 살아가는 어둠 속에 있는 동족들을 보았습니다. 말로 그들을 설득할 수 있다면, 말로 설득을 하고 무력으로 할수 있다면 무력으로 할수 있겠죠. 돈으로 그들을 살수 있다면 돈이면 되겠죠. 그러나 불행히도 그렇게 예수가 우리를 안에서 우리를 위해서 이루신 십자가의 놀라운 구원을 받아들이고 그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고 믿음으로 아멘하고 그 구원 속에서 놀라운 은혜를 받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구원의 이 은총은 결코 돈이나 재물이나 말로 살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이 그들에게 전해지고 그 죄로 말미암아 어두워진 심령 속에 복음의 밝은 빛이 비춰지고 그빛 앞에 드러난 자신의 모습을 인하여 복음 앞에서 참답게 회개하고 자기의 삶을 돌이키는 실존적인 회개가 없이는 결코 영혼의 거듭남이 없이는 결코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이 일은 바울 마음대로 할수 있는 일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는 대사도였습니다. 성령의 권능을 한 손에 쥐고 있었습니다. 죽은 자를 살리고 가는 곳마다 수많은 사람의 이목을 끄는 이적적인 능력을 그는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나 그에게도 할수 없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내 사랑하는 친정, 그리고 바리새인이었던 내 아버지, 그리고 여전히 바리새인으로 살아가고 있는 수많은 내 친척들과 내 형제들을 위한 그 구원, 이것은 자기의 힘으로 어떻게 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이 사이에서 사도는 고통하며 아파하며 그 영혼들을 염려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성도의 가장 놀라운 특징은 바로 이것입니다. 그는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고 난 그는 세상이 동의해 줄수 없는 것 때문에 사는 사람입니다. 세상이 하찮게 여기는 것 때문에 한없이 즐거워하고 그것을 기뻐하며 사는 사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살아계실 때 무엇을 인하여 기뻐하셨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명령을 받고 복음을 들고 이스라엘의 잃은 양들에게로 찾아갔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어떤 때에 그들이 한없이 즐거워했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은 자기의 이름이 나고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잘 먹고 잘 살게 된 때에 그들이 기뻐했던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예수의 이름을 증거할 때에 그들이 그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고 아멘하며 그 예수의 구원 앞에 응답하였을 때 그들은 기뻐하였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당신의 구원의 능력이 제자들과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보여주며 모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 가운데 혼탁해 하는 어둠들로 역사하여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도록 그들의 영혼을 혼미케 하는 악한 세력들이 거꾸로 지고 쫓겨나가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힘차게 그 영혼을 녹이고 그들을 회개시키고 참으로 거듭나게 하는 역사가 일어났을 때 그들은 기뻐하였습니다. 그리고 핍박을 받고 이름으로 말미암아 핍박을 받기에 합당한 사람으로 자기들을 세워주신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를 찬송했습니다. 모두들 슬퍼하는 그 자리에서 그들은 기뻐했고 노래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꿈이 이 세상에서 그 예수 그리스도 자신들은 이미 받았고 느끼는 그 어떤 피조물도 끊을 수 없는 예수의 그 넓은 사랑을 사람들도 알기를 원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경이 그리스도인이 누구인가라고 말하는 것과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누구인가라고 말하는 것은 옛날 하나님과 요즘 하나님처럼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원하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참 믿음을 지키며 죄악이 관영하고 오류가 온 땅에 가득하고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하나님을 믿으며 살아가는 자녀들이라도 해치기 위해서 울부짖는 이 때에 믿음을 지키며 하나님의 자녀가 누구인지를 이 세상에 보여주며 걸어가는 신앙의 길은 넓지 않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도는 오늘 누구에게도 없는 그 가슴 저미는 그 고통을 지금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가 호소하는 것은 결코 내가 이런 정도의 고민을 하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알아서 나를 상당히 영적인 인물로 대우해달라고 지금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도는 거짓말하지 않고 그대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내가 거짓말을 아니한다. 성령이 내 안에서 증거하고 계시다. 그것은 이 비할 데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사랑과 나를 그 끔찍한 죄와 편견과 그리고 충성되게 살아도 생명이 없고 헌신되게 살아도 오히려 하나님에게 거치는 돌이 되었을 그 인생을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고 그리하여 구원으로 돌이키게 만들어주신 이 놀라운 사랑이 내게 있다. 너희들이 이 사랑을 아느냐? 마치 이 세상에 바울은 팔짱을 펴나가면서 마치 이 세상에 자기 혼자만 그 놀라운 사랑을 받는 것 같은 착각을 할 정도로 그렇게 광대하고 무한하신 그 위대하신 하나님이 인간의 형체를 입고 이 땅에 내려오셔서 연약한 자기가 울어야 할 그 자리에서 함께 우시고 고통받는 그 자리에서 함께 고통을 치르시고 시련을 당하는 그 자리에서 함께 시련을 당하십니다. 고통하실 때 사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 안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보았어요. 그리스도 예수의 인격 안에서 그를 통하여 나타남 받으신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 위대한 분인지를 보았습니다. 그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끊어질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보았음. 무엇을 통해서요?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서 어떻게 사셨고 그 놀라운 구원의 복음이 어떻게 내게 미치게 되었는지를 깨닫게 되었을 때 그는 그리스도 안에 나타난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보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사랑은 하나님 안에서가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계시되었습니다. 그리스도를 몰랐을 때 사도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알 수 없었습니다. 자기와 같이 죄인 된 자를 위해서 하늘의 영광을 버리고 이 땅에 내려오신 그리스도 예수 속에서 그는 하나님의 사랑을 보았습니다. 위대한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지푸라기와 같은 인생을 찾아오시고 그 인생의 고통을 헤아리시며 그를 죄 가운데서 구속해 주기 위해서 자기를 버리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의 인격 안에서 그는 하나님의 사랑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이 그를 붙들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묻는 것입니다. 이 사랑이 바울만을 구원했습니까? 오늘 이 놀라운 사랑이 사도만을 구원했습니까? 오늘 이 놀라운 사랑이 사도만을 이처럼 죄에서 구원하고 사도에게만 천국의 소망을 주고 사도에게만 그 모든 어둠 속에서 살아가던 일들을 버리고 생명과 빛 가운데 걸어가도록 사도에게만 이 특권이 주어졌습니까? 그럴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부름을 받은 모든 사람들에게 이런 놀라운 사랑이 임했음을 사도는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8장에서 한결같이 사도는 우리를 위하여 우리가 우리를 향하신 우리에게 우리가 자기와 우리들을 하나로 묶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의 그 놀라운 사랑이 가슴에 미치는 사람마다 그들은 그 사랑을 모르고 살아가는 수많은 영혼들을 향한 무거운 부담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의 인생이 이 영혼들을 구하고 복음을 전하는 일에 쓰여지지 않는다면 그가 고백하고 있는 하나님을 향한 모든 사랑은 다 백지장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의 우리의 사랑은 언어의 고백만을 가지고는 충분치 않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으로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의 놀라운 사랑을 깊이 깨달아 안 이 바울은 오로지 하나의 꿈에 인생의 모든 것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꿈은 영혼을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일이었습니다. 영혼이 구원되는 것이야말로 가장 시급한 것이고 그것이 없이는 인생의 모든 비극에 대한 치료가 아무 의미가 없다는 사실을 사도는 깨달았던 것입니다. 저는 요즘 그런 생각이 참 많이 듭니다. 몇 년 동안 우리 후배들 가운데 공부를 많이 하겠다는 사람들을 교수가 돼가지고 말리는 사람이 됐어요. 뭐로 그렇게 공부를 많이 하려고 그러냐? 아주 뛰어난 학문의 재능이 있다면 그리고 거기에 또 소명이 있다면 그렇게 살아야 되겠지만 저는 오늘도 그 R.A. 토레이 목사님의 책을 읽으면서 오늘 우리들에게 필요한 삶이 그런 삶이 아닌가 생각했습니다. 성령과 동행하며 그는 잃어버린 영혼들이 있는 곳이라면 어디든지 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생생하게 동행하며 그 영혼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일에 자신의 인생을 소진했어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알게 되고 그 인격 안에서 계시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알게 되면 우리는 자기의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는 복음 전파를 위한 강제력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가 오늘 그치지 않는 고통이 영혼 속에서 심령 속에서 끊임없이 계속되고 있는데 그것은 결국은 뭐냐면 고륙 친척을 인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다. 몇 주 됐죠? 우리 교회 찾아왔던 어느 형제가 저한테 그런 얘기를. 교수님, 전 어느 날 내 자신이 굉장히 이상한다는 사실을 발견했던 거예요. 교회는요, 어머니하고 같이 사는데 어머니가 예수를 안 믿는데 어느 날 자다가 일어나서 생각을 하게 됐는데 내가 한 번도 태어나서 그렇게 태어나서 예수를 믿으면서 별의별 신앙의 체험을 많이 하고 어떤 때는 은혜를 받기도 하고 시험에 들기도 하고 회복되기도 하고 뭐 했는데 한 번도 어머니의 영혼을 인해서 울어본 적이 없다는 사실을 발견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 비춰보니까 그건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니더라는 거죠. 그리스도인은 그럴 수 없다고 되어 있다는 말이 성경에 보니까. 그러면서 도대체 그러면 내게 무엇이 부족한가라는 그 의문을 가지면서 말하자면 부흥이라는 착안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정말 심령의 부흥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워놓으신 것은 교회를 통해서만 그 시대의 사람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에요. 노아 시대에 수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었지만 살아난 사람은 방주 속에 들어간 사람들만 살아남았어요. 지금도 교회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얻은 것은 아니지만 구원의 기쁜 소식은 교회를 통하지 않고는 믿는 자들을 통하지 않고는 전해지지 않는 것이죠. 그런데 믿는 자들이 그 놀라운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하고 자기의 모든 종교적인 삶을 그 일을 위해서 헌신하는데 쓰지 않는다고 하는 사실은 자기 속에서 그 복음의 놀라운 기쁨과 감격이 역사하고 있지 않은 거예요. 그 이야기는 결국 그렇게 내 안에서 그런 예수의 놀라운 사랑과 그 구원의 의미를 깨닫고 그 가치를 붙들면서 그 구원을 구원받은 우리가 그 구원에서 다시 그 구원을 이루어가고 그리고 우리를 구원한 그 믿음으로부터 또 다시 믿음으로 나아가는 이러한 삶을 통해서만 세상을 이기고 나를 이기고 이 어두운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들로서의 독특한 맛을 드러낼 수 있는데 그런 삶을 살고 있지 못하다는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먼저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놀라운 사랑을 우리가 느끼고 있지 못하는 것도 이거 죄라고요. 네?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우리가 느끼지 못하는 것도 죄. 후딱하면 그 못된 자식들이 부모한테 해준 게 뭐가 있냐 그러죠. 해준 게 뭐가 있냐.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사도에게만 주신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오늘 우리에게도 주셨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치르셨던 그 놀라운 희생의 대가들과 영광을 버리고 죽기까지 낮아지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복종과 그 구속의 놀라운 은혜를 오늘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만약에 이 복음을 모르고 이 복음 안에서 외인이 되었더라면 우리들이 어떤 비참한 인생을 살고 죽었을 것인가 하는 것을 깨달으면서 우리가 복음의 빚진 자 됐다고 하는 사실을 깊이 느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확신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받은 모든 사람들이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받고 이제는 자기가 아니라 잃어버린 영혼들을 인해서 슬퍼하고 고통할 수 있는 마음을 갖게 된 거예요. 팔복에서 얘기하는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는 이유가 바로 그런 것 때문이에요. 그런 이유예요. 왜? 그렇게 울 수 있는 사람은 이미 복이 있는 사람이에요. 이미 복을 받고 있는 사람이에요. 복된 사람이에요. 왜? 그는 이미 그리스도 예수로 충만한 삶을 살고 있는 사람이에요. 예수의 놀라운 사랑을 깊이 깨닫고 나니까 사도가 원하는 바는 뭐냐면 내 동족이 구원을 얻어야 될 텐데 왜 이들이 그 놀라운 복음의 기쁜 소식이 제일 먼저 자신들에게 전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거절하고 있는가? 그런데 자기 안에는 그들을 돌이켜서 예수 믿게 만들 수 있는 아무런 힘이, 아무런 도구가 없는 거예요. 오직 희망이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말하는 것뿐인데 수없이 말했지만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거절한 것처럼 바울을 거절했어요. 힘으로도 어떻게 할 수 없어서 단지 복음을 전할 뿐이라고 하는 의식을 가지면서 그 복음이 놀랍게 역사해서 우리 가족과 그리고 내 고륙지친 중에서 몇 명만이라도 완전하게 구원하는 하나님의 역사를, 그 놀라운 은혜를 보여주실 수 있다면 자기가 그리스도의 기수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쉽게 얘기해서 지옥으로 들어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고 말했습니다. 사도가 지금 지옥이 어디가 무엇인지 몰라서 이해를 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왜 그래요? 이 속에 있는 그 영혼들을 향한 불쌍히 여기는 마음과 그들의 구원을 위해서 타는 이 마음이 이 세상에 있는 어떤 것으로도 꺼지지 않는 거예요. 그 불을 어떤 것으로도 끌 수 없어요. 마치 육체 속에서 일어나는 그 치열한 육체의 정욕을 어떤 불로도 끌 수 없는 것처럼 마음속에 일어나는 잃어버린 영혼들에 대한 뜨거운 사랑을 어떤 불로도 끌 수 없는 거예요. 이것이 사도에게는 고통이었어요. 그래서 사도는 그 영혼들이 진정으로 구원되기를 바라는 그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거예요. 주님이 이 기도를 들으시진 않으셨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런 고백을 가진 사도로 하여금 이 고백을 따라서 일생을 살도록 허락해 주셨어요. 만들어 주셨어요. 그리고 그는 최선을 다해서 이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자신의 삶을 던졌어요. 가는 곳마다 구원의 역사를 베풀면서 도덕으로도 철학으로도 인간의 지식으로도 선한 행위로도 어떻게 해서도 구원받을 수 없는 죄 가운데 눌려서 살아가는 그 수많은 사람들에게 생명과 빛을 나눠주었던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주신 그 놀라운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깨닫는 좋은 길은 우리가 복음을 전해보면 알아요. 얼마나 사람들이 믿지 않는가 하는 것을 보면 내가 이 믿게 된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사도는 오늘 말하고 있습니다. 그치지 아니하는 고통이 사도의 마음속에 있었던 것처럼, 그러나 이 고통은 그로 하여금 구원을 이루는 고통이었고 상받을 만한 고통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사도에게 주셨던 이런 복음 전파의 부담을 주셔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토록 구원하시기를 원하셨던 영혼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이런 역사가 있도록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빕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기도하실 때 예수의 그 넓은 사랑을 우리가 만천하에 전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담대함과 그리고 용기를 주시고 영혼을 긍휼히 여기는 그런 마음들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의 일생이 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아름답게 쓰여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도 간구하고 기도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을 아버지 하나님께서 사랑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도 주님께서 우리들을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한 아들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로 우리를 부르셨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로 하여금 이 부르심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여 새 힘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와 그리고 성령의 도우시는 은혜가 우리 안에 아버지 하나님이여 거룩한 근심이 있게 하시고, 영혼을 향한 진지한 고민과 그리고 아픔이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고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옵나이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도 주님 도와주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의 역사하여 주시고 은혜를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옵나이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시간에도 도와주시고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옵나이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이 시간에도 주여 도와주시고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옵나이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특별히 붙들어 주셔야 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저희들 가운데 쇠하지 아니하는 고민을 주시고, 그리하여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 영혼들을 긍휼히 여기며 복음 전파를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저희들을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고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옵나이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도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은혜를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옵나이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내리셔서 이처럼 우리에게 주신 그리스도의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모든 족속에게 전하기 위해서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런 구령의 열정들을 우리의 가슴 속에 주셔서 그런 영혼들을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런 심령들을 우리들에게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옵나이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도 우리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이여 새로운 소명과 부르심들을 주시기를 원하며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